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마지막 인생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이 우시야 왕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가장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쪽 유다를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을 정도로 나라를 부국하고 강병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마치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또 지혜가 좋아서 여러 무기를 개발하고 또 농사법들을 발전시키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할 정도로 그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할 정도로 도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해 보면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3절이 아니라, 어디죠? 우리 말씀해 보면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로, 뭔가, 그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시는 왕이었는데,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고 났더니,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죽고 나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졌어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드릴 수 있었던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직접 제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어서. 그런데 다행히 그 시대에는 우시야 왕 앞에서 바른말을 할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용기 있는 말이죠. 심지어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잃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시아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돌이키고 나갔으면 돼요. 회개하면. 근데 어떻게 했대요? 19절에 보면 향로를 붙잡았고요. 그리고 화를 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무엇이 생긴 거예요? 그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다시는 평생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전에는 여러분 특별히 병든 자는 들어올 수 없고 나병 환자는 더욱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의 남은 성전에서는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됐어요. 2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또 이제는 자신의 궁전에서도 살수 없는 자가 되어서 어디서 살게 되어져요? 평생을 별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왕이 새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아들이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않고요. 조상들의 묘실 가까운 곳에 있는 묘실에 묻히게 되어져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52년을 통치했던 우시야 왕의 마지막입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했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북극 강병하게 이끌었던 우시아 왕이 그의 인생의 최정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축복하신 그 순간에 오늘 성경은 그가 죄를 범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2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 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우시아라는 왕이 여러분 처음에 16살의 왕이 됐을 때 그가 여러분 18살이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얼마나 적은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그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어졌다라고만 표현하지만 아마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심지어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장들보다도 자신을 더 내세우며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내가 제사드리는 게 낫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영국의 침례교회에서 낳은 한 세대의 날까 말까 했던 위대한 설교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죄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두 팔을 다 걷어서 직접 강하게 다스리시는 죄가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래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장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범죄하여 사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모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신 것들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교만함이라고. 여러분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안에는 다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야기 몇 번 하지만 내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교만함이라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삐적삐적 삐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황적으로 아직 무언가를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지 우리는 무언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준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고 내가 세움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죄성이 우시아처럼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의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의 몇 가지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리가 아닌 것들을 넘어서는 것, 월권을 하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보면 남편이 가장이고 또 아내가 아이들을 돕는 것이고 여러분, 교만한 아이들은 부모를 가리키려고 둡니다. 교만한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보면,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 대신 목회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는 그냥 제가 하면 돼요. 부족해도 제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예,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들이 있죠. 예,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인데 왜 나를 이것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이것밖에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내 자리가 아닌 일들을 넘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침범하기도 하는 월권의 일들이 교만한 일들의 일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죽었지만 아사랴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왕이여,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우시아 왕의 반응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분을 내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생각한 대로 말씀이 들려지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은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져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강성해지는 순간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15절 끝과 16절 끝을 보세요.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강성하여 짐에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많은 축복을 얻고 무언가를 얻었어요. 성경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강성하여진 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스스로 강하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남들보다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문제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설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이 땅에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뭐 건강도 순식간에 잃어져 버리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도요, 작은 실핏줄 하나만 하나님이 막으셔도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도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했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태섭 장관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최초로 MIT 와가지고 20대에 박사를 받았던 분, 경기고등학교가 생긴 이래로, 역사 이래로 최고 수석으로 졸업했던 분. 서울대를 졸업하고 MIT에 와서 20대 때 박사를 받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9시 뉴스에 전화를 해서 생중계로 축하했던 분이 여의도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치매가 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가 되게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이 별것 아닌 것들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은 것 같고, 누린 것 같고, 강해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을 때,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겸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하게 하신 것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40년을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던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먹을 것들이 많아져서 배불러지고, 아름다운 집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옮겨다니는 유목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소와 양도 번성해지고, 내 은금이 풍부해지고, 재물이 많아졌을 때, 그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내가 염려한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시아 왕도 그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이 교만의 문제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든 아니든 여호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은혜와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겸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높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 누리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누구보다도 남쪽 유다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썼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시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만하고 그 마음으로 범죄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자로 인생을 마쳤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켜지시고, 누구보다 낮은 모습, 누구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풍성하게, 더 강성하게 누려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